Would you be my girlfriend? Boyfriend, 난 너의 girlfriend, 난 나의 girlfriend. 그 어떤 무엇보다도 눈부신 너를 갖고도 매일 난 바빠. 내 맘은 아파. 내 사랑 변하지 않아. 너 말고 보이지 않아. 이런 내 맘에 왜 자꾸 몰라주는? 가끔은 너무 피곤해. 널 뒤로 할 때도 넌 내 옆에 있어주고. 엇갈림에 다툼에도 항상 나의 손을 꽉 잡아줘. Yeah.